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박명국 외무성부 상월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의회 회의 제9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24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.